사람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.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할지도 모르고 기뻐했죠. 이 세상에 그댈 가진 사람 나 하나뿐이라면. 흰 눈이 내리던 어느 날 그 고운 입술로 날 사랑한다고 안녕이라 말을 하고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가죠. 몰랐었죠 우리 헤어진다는 건. 정말 그대가 내 사랑인 줄 알았는데. 좋아했죠 그대 나와 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라 믿었죠. 달라지는데?